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. 이 시간 첫 순서로 가요 오문희의 목소리를 들으시겠습니다. 문기창 작사, 김학용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80일 1992년에 창작됐습니다. 가사에는 이 나라 천만 자식들이 자기의 거기한 정치적 생명을 빛내어 나가도록 이끌어주고 보살펴주는 우리 당,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 품을 따뜻한 어머니 품이라 부르며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따르는 인민들의 흠모심이 감명 깊게 오리어 있습니다. 뜨겁고 졸졸하게 흐르는 선율은 가사의 내용을 더욱 승화시켜주면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우리민은 이 노래를 부르고 떠부르며 경례는 김정은 문수님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이 땅 위에 사회적 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울 교리를 더욱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. 다음 순서로 가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이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. 가리라 붉은 길 구로로 우리 심장 스스로 택한 인생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키워진 후 하뜨는 양심도 그리도 순간도 현심을 모르는 진력으로 빛나더라 죽어도 혁명신 참대처럼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우리 당 용도 따라 끝까지 한 길 가리 리지성 작사, 우종희 작곡인 이 가요는 주최 백사 2015년에 창작됐습니다. 가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는 혁명의 길에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부닥쳐도 설사 목숨은 버려도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 생명은 버릴 수 없다는 혁명가의 투철한 양심과 의리. 심장이 거동치는 한 일편단심 끝까지 수령을 따르며 성스러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가려는 불타는 맹세. 우리 당의 령도 따라 끝까지 혁명의 먼 길을 가야 할 절대불변의 의지를 격조 높이 구가하고 있습니다. 가요에서는 제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는 눈 속에 묻힌 데도 푸른 빛을 잃지 않는 서나무에, 부서져 가로대도 흰 빛을 잃지 않는 백옥에, 율백번 불에 타도 거둠을 잃지 않는 참대에 비유하여 참된 혁명가의 한생은 어떻게 빛내어야 하는가를 시적 표현 속에 심오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.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.